아이고 욕하지 마소. 진정으로 님을 위한 거짓말인데 백년아 변할까봐 가슴 조이며 애난군 알상긋제 빌고 또 비는 평양기생 일편단심 변함없다오. 참아주세요. 이 모두가 님을 위한 거짓말인데 백년아 잊을까봐 마음 조이며 주야장 긴긴 밤을 홀로 세워도 평양기생 일편단심 변함없다오.